신발바닥 경주 식리총 출토 신라 5세기 1924년 경주 봉황대 남쪽의 식리총에서 출토된 신발바닥이다. 좌우 대칭인 옆판 2매와 바닥판 1매로 이루어졌는데 현재 바닥판만 남아있다. 다른 신발과는 달리 주조기법으로 틀을 만들고 그 위에 얇은 금속판을 놓고 망치나 끌과 도구로 두드려 도드라지게 무늬를 만들었다. 바닥 가장자리에 두 줄의 구슬무늬가 둘러져 있고 그 안에 한 줄의 불꽃무늬, 그 안으로 11개의 연꽃무늬와 거북등무늬가 일정하게 배치됐다. 거북등무늬 안에는 귀면, 쌍조문, 새, 사람 얼굴에 몸이 새인 동물, 기린, 날개 달린 물고기 등이 장식됐다. 이러한 무늬들은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으로서의 서수무늬나 연꽃무늬와 같은 불교적인 요소가 복합돼 있어 당시 복합적인 내세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거북등무늬는 육각형이 연속적으로 붙어있는 것으로 5에서 6세기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크게 유행했다. 중국에는 동안 말기에 도입됐고 특히 북위에서도 널리 사용됐다.